작은 짐을 안고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책임감을 가졌던 나는 앞만 보는 일개미 꿈을 잊은 어떤 아저씨 오늘도 담배값에 교통비에 점심값에 자판기 커피는 얻어먹었구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쭉해진 지갑에 거울 앞에 작은 생명체 그러다 너를 만난 그 순간 난 너무 설레었었지 넌 너무 완벽해 한참을 봤었지 몰래 햇살이 따뜻했던 어느 날 작은 미술 머금고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 난 꽃이 되었네 Just like a fool 난 너를 노래해 Like a fool 모두가 나를 비웃어도 개미의 꾸꾸꾸꾸 복잡한 건 관둘래 매일 해볼래 있는 게 제일 행복해 형벌래 대긴 시로 놀기 위해 돈 벌래 누군 날 걱정하고 누군 날 부러워해 내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부러워해 난 그냥 멋대로 해 아무렴 멋대 그냥 헛되게 살고 있진 않은데 혼대로 족족 다 써버리면 어떡할래 반대로 꼭꼭 다 숨겨놓고 넌 어따 쓸래 난 아직 하고 싶은 게 넌 무난 많아 무난 많아 넌 생각도 못할 거야 뭐 하나 난 오늘을 노래 오늘도 놀래 웃고 떠들래 복잡한 건 관둘래 매일 해볼래 있는 게 제일 행복해 바라바바바 Just like a fool 난 너를 노래해 Like a fool 모두가 나를 비웃어도 개미의 꾸꾸 Right.